잘 봐 잠도 오질 않는가. 회색 빛에 물든 세상 위에 기대서 고독한 사람아, 아 사랑도 변해가더라. 믿었던 만큼이나 멀어져 간다. 해질 녘에 붉어진 노을만 가려진 가슴을 태운다. 두려워하지 마라, 절망도 마라. 살아 숨을 쉬는데 험한 이 세상에 고개 숙이야 잠들지 마라. 이른 새벽 태양은 말없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. 세상을 밝힌다.